바라본 내 모습 그대가 바라본 내 모습 내 미래를 걷어버리고 그대의 그 손을 잡았어 이른 아침 일수 맺힌 듯 어린 사랑이라고 해도 마치 불꽃 같아 보여도 Oh step in step in babe 우린 어떻게 만난 건지 Why have you 그게 나인 건지 Boy I fall in love with you 지금 이 순간 싶었어 운명처럼 비밀로 했어 소중한 나의 모든 것은 내 자신이 지켜줘야 해 그곳의 벽을